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불후의 고전적 명자 가요 반일전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자 가요 반일전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최 24 1935년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입니다. 주체적인 반지 흉령 사상을 높은 예술적 형상 속에 구현한 흉령 가요는 6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1, 2절에서는 일제에 의하여 조선인민이 당하는 피눈물 나는 생활 처지를 펼쳐 보이면서 일제에 대한 끌어본지는 민족적 분노와 적개심을 심오하게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반일투쟁의 길에 떨쳐나선 우리민의 혁명적 기상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으며 4절, 5절에서는 일제의 백색 테러에 질겁하여 반일투쟁을 포기한 혁명의 변절자들을 끌어넘치는 증오의 감정을 담아 준율이 규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일제의 백색 테러를 짓부시는 정의의 투쟁에 전 재민이 한결같이 떨쳐 나설 것을 힘있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깊은 서정으로 충만된 가요의 음악 형상은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훌륭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웅심 깊으면서 졸졸하고 의지적인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반일전가는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반일흉령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데 힘있게 이바지하였으며 오늘도 사람들을 반제흉령투쟁으로 거무추동하는 전투적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흉명가요 유격대 행진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 유격대 행진곡은 위대한 수련님께서 조직 용도하신 용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된 흉명가요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련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 투쟁 노선을 높이 받들고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 침략자들과의 판가리 싸움에 떨쳐나선 항일 유격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과 원수경멸의 투지,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을 노래한 전투적인 가요입니다. 높은 혁명성으로 일관된 가사와 인민적인 선율 형상으로 하여 혁명가요 유격대 행진곡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행진곡 창작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흉명가요 족기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련님께서 조직 용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 보급된 흉명가요입니다. 작품은 옷 또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붉은 길을 높이 들고 혁명의 한계로 나아갈 항일혁명 투사들의 투철한 혁명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독시 깃들어 있는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들고 원수와의 결전에서 구람없을 투사들의 투철한 혁명 정신을 심오하게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흉룡가요 적기가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천만 국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노래가 되어 오늘도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